참 기쁘냐. Oh my, 나만 가질게 뻔한 넌 아름다운 함정.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, 위험해 네 웃음. Don't you know, don't you know, 내가 말했어. 널 만지면 다칠 거란 걸 알면서도 난 부정하며 더 세게 널 움켜쥐었지. 내 안으로 파고드는 양면에 나 도려내도 참을 수 있어 이 정도. 약해진 정신이 이미 알콜로서도 후배 치를 대가보다 죄가 너무 달콤하기에 이미 나 멈출 수가 없었지. 더 깊이 빠져 난 네가 바로 미친 사랑의 늪에 다 다른 것 같아 벌써 내 남은 삶의 끝에 몰락. 다음날 아침이 밝고 난 눈 못 뜨게 좋더라도 네 옆이니 행복해. 이제 내게 맥스가 오 갈고의 매수가 너 그것도 천국도 너 감담을 내게 지어 수혜가 don't forget my good place 더 세게 안아줘 my precious.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어 미칠 것 같아. She's making me crazy. I'm sorry to you. 위험이 더 걸린 이유 은근히 터지긴 이유 모르는 척 아닌 척 슬쩍 피해와도 나는데 눈친커녕 날 보며 안녕 손짓해 더 crazy crazy crazy. 맞아 너 좀 믿어